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탄두 폭발 시험과 관련해서 최근 네팔 신문 다이어리 익스프레스와 프랑스 조선신선협회, 근로하는 러시아당 산하 붉은 청년전이 돼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각각 글을 게재했습니다. 글들은 조선의 핵탄두 폭발 시험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핵전쟁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조선의 초강경 의지의 과시라고 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조선의 제재를 가하는 길로 나갈 것이 아니라 조선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한편 주체의 핵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한 우리의 핵탄두 폭발 시험을 지지해서 조선과의 진선협회 칠레 지부는 20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